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오마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혁명 용도업적을 노래한 대표적 성가 작품들 중에 하나로서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전출 명장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유라 같은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손군 정치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세계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의 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밝은 앞날까지 마련해 가시는 위대한 수호자이시라는 사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지심 깊이에서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이 뜨겁고 숭엄하면서도 열렬하고 격동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음구에서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앙양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율은 첫 악구를 리듬적으로 반복하여 감정 정서를 비상히 격화시키고 있으며 후반 부분에서는 지향적인 선율 진행을 집약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면서 감정 정서를 거저시켜 힘있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선율은 다른 노래의 선율들과는 달리 앙양된 선율 흐름이 첫 부분과 마감 부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독창적인 손군 정치로 김일성 민족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신 불세출의 손군 용장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국민의 감사와 칭송의 마음을 한껏 앙양된 정서적 분위기 속에서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만대의 길이 좋은 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손군혁명 용도업적을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손군조선의 하늘가에 영원히 올려 퍼질 것입니다. 순서로 노래 조선의 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영재 작사, 우종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0, 2011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세상을 돌려는 기적과 혁신을 연이어 창조하며 끝없이 비약해가는 손권조선의 강대성과 전엄의 상징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용도의 혁명성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율은 종소적 대조를 초성하면서 굴곡적이고 동적인 흐름을 통하여 천만고민의 높이는 숨결과 끝없이 약동하는 시대정신을 힘있게 돋고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